밤이 깊었습니다. 혹시 혼자서 이 밤을 지키고 계신 분 외로우십니까? 하지만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종, 거미, 팔태충, 밀벌레, 진딧물, 금붕어, 하루살이 모두 한 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FM 영화음악의 정은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 광주 서구 양이동의 신희정 씨의 신청곡, 영화 영혼의 목걸이 중에서 Timeless Love, 사라야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국내 미개봉작인 화제 영화 사라피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197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뒤 학생들의 저항은 13년간 계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750여 명의 학생들이 살해되었으며 만 명 이상이 투옥돼 고문당했습니다. 사라피나는 그들에게 바치는 영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외도시. 이곳은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고향입니다. 그 때문인지 백인들의 폭력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종차별에 항거하는 이곳 학생들은 어느 날 밤 자신들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학교에 불을 지른 것이죠. 만델라를 우상처럼 여기는 사라피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꿈 많은 소녀입니다. 비록 술주정뱅이 삼촌과 어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면서 가난하게 살지만 사라피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That's no way to talk to children. My mom. These children are all full of shit. And Jay spoiling. You see, Jay, you're full of yourself. You did that too much. Come on, Nelson. Why can't I be a star? 그것은 스타가 되는 꿈이에요.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스타 사라피나. 그녀의 눈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환상처럼 떠오릅니다. Stars don't do. Stars just be. 사라피나 take one. Action. 영화 사라피나가 촬영되고 사람들은 사라피나를 외치면서 그녀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물론 환상이지요. 화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등굣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백인 경찰과 군인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심문합니다. What's your name? Stimela. Stimela. Yeah, like a train embassy. The number one Soviet expert. 그들은 학교를 불태운 어린 흑인 학생들의 행동에 무척 화가 난 것입니다. This is an act of mindless vandalism. 화가 난 것은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Anyone here is responsible for this? I want to say this to you. Why don't you blow up your own brains? Go ahead. 야만적인 행위의 책임은 학생 스스로가 져야 한다며 흥분하죠. 학교를 불태우면 학생들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 교장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If anyone is responsible for this, you are all crazy. I don't understand you. I don't like what you're doing and I want it to stop. All right? Yes. All right? Yes. 한바탕 훈시가 끝난 뒤 교장 선생님은 메리 선생을 이번 학기 말 공연 지도 교사로 지목합니다. Miss Masambuga would like volunteers for the end of term concert. She'll be in the music room after school today. Is that all right? Right. 메리 선생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여 선생입니다. 사라피나도 그녀를 무척 좋아합니다. 메리는 나서거나 잘난 체 하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진실한 선생님을 알기 때문이죠. She's beautiful and she tells us the truth. And she doesn't pretend she knows it all. And I love her because she's crazy. 학생들은 메리 선생의 지휘에 따라 아침 기도로 주기도문을 합창합니다. 하늘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은 아담. 역사를 가르치는 메리 선생의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은 묻지요. 아담의 피부색이 뭘까? 흰색이요. 학생들의 대답은 거침이 없습니다. 메리 선생은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은 신의 색깔에 따라 창조됐음을 강조합니다. 그 신의 색깔이 무엇인지 선생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시킵니다. 메리 선생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 나열된 지식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흑인인 자신과 나라, 그리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심어주려는 것이죠. A Pepsi and a piece in the sun. And it's let's go, fellas. We can stay here forever. But some of them did, right? Right. You think children would do a thing like this? Oh, yes. 방화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과 백인 경찰 사이엔 갈등이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경찰은 학교에 무장 군인을 상주시키지만 학생들은 또 다른 방화를 모의했죠. 그 과격파 학생들 중에는 사라피나를 쫓아다니는 악어머리 소년도 있습니다. 사라피나도 그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악어머리가 언젠가는 감옥에 갈 것이란 사실이 두렵습니다. 학교에 주둔한 경찰은 이제 본격적인 범인 색출 작업을 펼칩니다. Asking you to help me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All it takes is a few troublemakers, but they all pay the price. 선생들을 모아놓고 문제아를 고발하라고 하죠. So I want you to help me to identify these troublemakers. What is the silence? What does it mean? Huh? 선생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경찰은 조바심이 나서 소리치죠. Huh? You want us to tell you who firebombed the wall? We don't know that. Maybe you know some kids with bad attitudes, cursing the soldiers, shouting "Viva Mandela." Sure. 만델라 만세를 부르는 학생들 이름을 대라고요. 메리 선생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All of them. 그들 모두 다라고요. 메리 선생을 보는 경찰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학생들과 메리 선생은 이제 6주밖에 남지 않은 기말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뭘 했으면 좋을까?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각양각색입니다. 기차 얘기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흑인 모두가 황금을 얻어 부자 되는 그런 공연을 하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틈에서 사라피나가 외칩니다. Mandela comes back. Yes! 만델라가 석방되는 얘기.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얘기를 하자고요. 메리 선생도 아이들도 모두 좋아합니다. 악어머리가 자신이 만델라 역을 해야 한다는 바람에 사라피나의 기분이 좀 상하긴 했지만요. I play Mandela. You are a girl. So what? Serafina, tell us what happens in your story. Hmm? Bring back two, three, four. Bring back Nelson Mandela. Bring him back home to Soweto. I want to see him walking down the streets of South Africa. Tomorrow. Number 4, 공연 연습은 하루하루 진행되고 과격파 학생들의 항거 운동도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This store is owned by Boers. We have to support each other. Don't give your money to the Boers. There's no law that says you have to shop here. 학생들은 우선 백인 상점 불매 운동을 펼칩니다. Why do you so fear, mama? Because I want to. 하지만 흑인 어른들이 협조하지 않죠. 필요해서 돈 주고 물건 사는데 학생들이 웬 참견이냐고 맞습니다. 자유의 날을 꿈꾸기엔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That's right, nothing changes, mama. This other world is called Parktown. They keep the streets very clean in Parktown. Mama lives in a big white house. Well, in a small room in the... 사라피나는 백인들의 부자 동네 파크타운에를 갑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한여로 일하고 있는데 그녀가 번 돈으로 사라피나의 집은 생계를 유지합니다. 사라피나. Have the poor gone away? Yes, just for the afternoon. 어머니를 만난 사라피나는 집안에 백인이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당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주인 행세를 해보죠. 좋은 소파에도 앉아보고 하얀 침대에도 누워보고. 그런 그녀에게 어머니는 야단을 칩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anyway? Have you gone crazy? Yes, I've gone crazy. You want me to lose my job? Yes. And who's gonna buy your school books? School books are full of lies. 자기가 쫓겨나면 공부도 못 시킨다고요. 그 말이 사라피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엉터리 학교 공부는 필요 없다고 하죠. Get off that bed and show some sense. I want to kill them. Kill them? What for? 백인들을 죽이고 싶다고 자신의 감추어진 분노를 드러냅니다. 엄마처럼 한여 생활을 하느니 싸우다가 죽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평생을 한여로 지내온 어머니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유의 날을 기다리며 행동하는 학생들에게 장애물은 어른뿐이 아닙니다. 같은 흑인이면서도 백인 경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벨라. 그의 횡포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사라피나를 좋아하는 악어머리도 사벨라에게 당합니다. 채찍으로 맞고 사벨라가 풀어놓은 개한테 물리고. 여보, 조금, 조금, 조금. 사라피나와 마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Oh man, I love to see that. 깊은 밤, 횃불을 높이 쳐든 그들은 어떠한 백인의 폭력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자신들의 투쟁 의지를 불태웁니다. 스타를 꿈꾸며 화려한 삶을 동경하던 사라피나. 그녀는 혼란스럽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꿈꾸기에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선생을 찾아갑니다. Miss Masombuga? Serafina. 선생님은 저항운동가인 숨어다니는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What happened? The water spilled. Oh, leave it. Give me. Sit down. So, Serafina, what brings you here? 사라피나는 메리 선생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친구들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비겁자가 되긴 싫지만 죽음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You know what they say. If you want to find a way, you must first know where you're going. 어떻게 살 것인지를 찾았다면 그 결심대로 살아야 한다. 메리 선생은 힘주어 말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석방되는 자유의 날을 위해 할 일을 찾아보라고 사라피나를 격려합니다. What do you want, mistress? Me? I want very many things. I want the war to be over. I want the hate to be over. I want my Joe back in my arms. I want quiet days and loving nights. Mary 선생은 자신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미움의 시대가 지나 남편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구경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메리 선생의 속마음입니다. 그날 밤. 평소 시위와 행동에 앞장서던 장작불 소년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메리 선생도 신문을 받습니다. Teach the authorized syllabus, Miss Masombuka. Yes. With additional material of your own? Yes. Mary, you have to follow the... 경찰 앞에선 메리 선생은 당당합니다. 잘못이 없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민족의 뿌리와 자긍심을 일깨워준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녀를 향해 경찰이 비웃습니다. I tell you what I'd rather. I'd rather they be left in peace to go to school, get an education, get a chance in life, not get their head stuffed with crazy dreams. Like maybe one day they won't be police. 검둥이가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말도 안 돼. 일요일 아침, 교회 예배를 마친 사라피나는 엄청난 장면을 목격합니다. 흑인 경찰 사벨라와 같은 반 친구 키타가 같이 있는 모습. 순간 사라피나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이 없던 키타가 밀고 자란 사실을, 그리고 그 때문에 친구들이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요. We knew there was an informer, but not Kita. Kita of all people, the quietest boy in the class. Kita, why? I felt sick inside. 동네 사람들과 학생들, 그리고 사라피나는 기타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불구이자 폐인인 아버지. 기타는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양심을 판 것이었죠. What's wrong? You've been talking. Talking. You've been talking to the wrong people. What's wrong people? Police wrong people. Who says that? It's a lie. I saw you with Sabella. Don't lie to us. Tell us why. You can talk. You're not dumb. Put him down, crocodile. You live here with your father, don't you? He's sick, isn't he? My dad. Out in the bush. Calling. Not moving. Just calling. What was I supposed to do? I'm sorry. I'm sorry. It's okay, Gita. 잘못했다고 울먹이는 기타. 사람들은 그런 기타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같은 피해자니까요. That is what the syllabus says, so that is what I teach. So, what do we learn from this? Napoleon's army, the best equipped, the best trained army, the most powerful army on the continent. 오늘은 메리 선생이 나폴레옹에 대해 강의합니다. 최강의 나폴레옹 군대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러시아 민중의 힘 때문이었다고. 그런 그녀 앞에 경찰이 다가옵니다. Oh my God. People can defeat the armies. History has proved it. People can defeat the armies. You come. 결국 메리 선생마저도 붙잡혀가는 현실. 선생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이들을 향해 팔을 번쩍 치켜듭니다. 그런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라피나. 새 선생이 왔습니다. 메리 선생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왜 원정에 실패했을까? The Napoleonic Wars, right? Why did the Russian campaign of 1812 fail? What defeated them? The people said. I said what? 민중들. Not who. 한 학생이 외칩니다. 선생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의 추위 때문이라고, 모스크바가 불타버렸기 때문이라고요. Before he could get there. So it was the people. Burning. The people burned their own houses rather than let the army win. That's what you're teaching us. I am teaching you authorized syllabus. The decision to burn Moscow. Burn, burn, burn, burn, burn, burn. 엉터리, 엉터리. 학생들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메리 선생까지 빼앗긴 그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책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학생들. 주둔 군인들은 그 어린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아댑니다. 한 명이 쓰러지고 두 명이 쓰러지고 피 흘리며 죽어간 학생들 속엔 악어머리도 있습니다. 이제껏 등을 돌렸던 어른들도 이번만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폭력에 쓰러져간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목사는 외칩니다. 백인들은 학생들의 젊음과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들 온 마음에 기쁨이 넘쳐흐를 자유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학생들과 마을 주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평화와 자유를 노래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곧 시위로 이어집니다. 이 시위 와중에 자신의 공을 더 세우려는 듯 백인 앞잡이 사벨라의 횡포도 극에 달합니다. 기타에게 주동자를 대라며 총질을 합니다. 격분한 학생들이 그에게 몰려갑니다. 도망가는 사벨라. 학생들은 사벨라를 붙잡아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당깁니다. 사라피나는 그 순간 죽어간 친구들 메리 선생님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의 인생을 떠올립니다.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인생들. 동족을 괴롭힌 사벨라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흑인이 경찰을 죽인다는 것, 백인 경찰에겐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눈에 띄는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잡아가둡니다. 사라피나도 잡혔습니다. 학생들은 끌려가면서도 조국의 현실과 민족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그들은 이제 메리 선생이 그토록 일깨워주려고 했던 흑인의 자긍심을 깨우친 것이죠. 사라피나는 신문을 받습니다. 폭동의 주동자를 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피나는 옛날의 그녀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경찰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You don't have to look for trouble. 우리 모두는 폭력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죽었어요. Do you know Mary Masambuka? She's my teacher. 그런 그녀에게 경찰은 메리 선생의 죽음을 알립니다. 1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피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메리 선생이 얼마나 삶을 사랑했는지, 어떤 행복을 꿈꾸었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I killed a man, Nelson. Is that what you want? Did I kill him? I was there. I wanted to kill him. I saw his eyes. I hated. 교도소 철창 아래서 이제 사라피나는 만델라의 환상을 벌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자유는 개인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희생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Make me numb. 백인들은 흑인 학생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다룹니다. 전기 고문과 물 고문, 채찍질. 비상 계엄하에 1986년 감옥에 있던 8천여 명의 학생들은 그렇게 희생되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질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만큼 또 학생들은 강해져갔습니다. 전기 고문을 받는 사라피나. Again. They call it teaching us a lesson, like school.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사라피나. 이제 그녀는 두려움과 증오로부터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백인 부잣집의 하녀인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마마. 사라피나. You poor child. You poor child. I came to you first, Mama. Where else but to your mama? Mama, I'm sorry. Hush now. 용서를 비는 사라피나. 자신들을 키우기 위해 묵묵히 백인의 하녀 노릇을 한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여인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라피나는 학교에 가봅니다. 폐허가 된 교실, 운동장. 그곳에서 사라피나는 메리 선생의 말을 떠올립니다. Freedom is just the beginning. Think bigger, like your idea for the school play. The prison door opens. The prisoner walks free. What then? 이제 시작이야. 자유의 나를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렴. 사라피나는 준비하던 기말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만델라. 그의 생각과 얘기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자유의 날이 꼭 오리라는 확신이 사라피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The whole place vibrating. Dust rising to the skies, air filled with the sound of laughter, waiting for Mandela, waiting for Mandela. My people, today I am free. 폐허가 된 마을에서 시작된 공연. 만델라처럼 양복을 차려입은 사라피나의 눈이 기쁨과 희망으로 빛납니다. 그녀의 두 눈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증오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벗어버리고 자유의 그날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피나는 믿습니다. 그들 모두가 살아서 그날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제임스 잉그램이 부르는 사라피나의 주제가 One More Time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유의 열정으로 자신의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강하게 변모한 한 소녀의 얘기, 사라피나. 오늘 FM 영화 음악의 기로 보는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3월, 이제 만물이 깨어나는 때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의식이 겨울 동안 잠자고 있었다면요, 이제 우리의 생각도 깨어날 때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